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영축 선전화들을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창작해서 내놓았습니다. 웃부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 이런 글발이 부각되어 있는 선전화들에는 만경대 고향집과 만경봉, 아름답게 피어난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찬란한 태양 속에 형상되고 태양절 경축이라는 글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.